New words and expressions. Nouns. 가족. 가족. 고향. 고향. 구두. 구두. 눈. 눈. 댁. 댁. 대. 대. 동부. 동부. 뒷줄. 뒷줄. 때. 때. 마음. 마음. 막내. 막내. 말. 말. 머리. 머리. 모자. 모자. 바지. 바지. 밥. 밥. 봄. 봄. 부엌. 부엌. 분, 분, 사진, 사진, 사촌, 사촌, 색, 색. 색깔, 색깔, 생신, 생신, 성함, 성함, 식구, 식구. 안경, 안경, 야구, 야구, 연세, 연세, 운동화, 운동화. 제10과, 제10과, 줄, 줄, 진지, 진지, 한복, 한복, 할아버지, 할아버지, 형, 형, 형님, 형님, 형제, 형제. Proper noun. 텍사스, 텍사스. Loan words. 비디오, 비디오. Verbs.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하다. 결혼하다. 낀. 낀. 끼다. 끼다. 닮았어요. 닮았어요. 닮다. 닮다.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도착하다. 도착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다. 돌아가시다. 드리세요. 드리세요. 드리다. 드리다. 떠났어요. 떠났어요. 떠나다. 떠나다. 마치고. 마치고. 마치다. 마치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다. 모르다. 벗고. 벗고. 벗다. 벗다. 쓴. 쓴. 쓰다. 쓰다. 신으세요. 신으세요. 신다. 신다. 연락하세요. 연락하세요. 연락하다. 연락하다. 이민 갔어요. 이민 갔어요. 이민 가다. 이민 가다. 이분. 이분. 입다. 입다. 자랐어요. 자랐어요. 자라다. 자라다. 잡수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주무시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다. 죽다. 찍었어요. 찍었어요. 찍다. 찍다. 태어났지요. 태어났지요. 태어나다. 태어나다. Adjectives.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십니다. 건강하다. 건강하다. 까만. 까만. 까맣다. 까맣다. 노란. 노란. 노랗다. 노랗다. 다른. 다른. 다르다. 다르다. 마음이 좋은. 마음이 좋은. 마음이 좋다. 마음이 좋다.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빨간 빨간 빨갛다 빨갛다 싫다 싫다 조용한 조용한 조용하다 조용하다 키가 큰 키가 큰 키가 크다 키가 크다 피곤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피곤하다 피곤하다 Adverbs 모두 모두 별로 별로 제일 제일 천천히 천천히 Pronoun 그런 그런 그렇다 그렇다 어떤 어떤 어떻다 어떻다 이런 이런 이렇다 이렇다 저런 저런 저렇다 저렇다 Interjection 어머 어머